고향을 눈물 속에 두고 있던 맘 낯선 다향에도 신나게 노래 남아한 피난민의 젊은 가슴을 한없이 울려주는 한없이 울려주는 그리의 북소리 가슴에 맺힌 하늘 풀어볼 길은 새날의 나팔 소리 들려오는 나 내 고향 물방아가 도는 꿈속에 사나이 금행서마 사나이 금행서만 남아있구려